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니 나는 야 도깨비. 이것을 주택을 속이고 이웃을 괴롭히는 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니 나는 야 도깨비. 너의 눈, 너의 귀, 너의 감각을 피해 어제도 오늘도 나는 널 지켜본다. 아무리 더 멀리 재빨리 뛴다 해도 너는 내 동의에 있다는 걸 잊지 마. 난 도깨비 도깨비 난 도깨비 도깨비. 집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권력 난 도깨비.